Hobbs News.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2024-2025 대한민국 유엔 안보리 진출 제2대 청년사절 신청안내입니다. 청년사절 관련 SNS 홍보 실시, 청년 의견 청취, 안보리 준전문가 육성 등의 활동 예정입니다. 활동기간은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로 2023년 8월 기준 대학 재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과학관 학생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3년 교육봉사단 챈스기브 4기 모집 안내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맞춤형 개인지도 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활동기간은 2022년 5월 3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로 교대 및 사범대 등 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땡스기브 공식 홈페이지로 문의 바랍니다. 세중그룹 각 분야별 채용 안내입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18일까지로 서류 접수 후 1, 2차 면접의 전형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창고 물류 업무 보조, 인사, 현장 직무, BTF 등이 있으며 사람인 온라인 입사 지원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람인 공식 홈페이지로 문의 바랍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215명을 선정해 올 연말까지 식비 월 3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식비 지원 외에도 카드 사용 실적을 모니터링해 위기 징후가 보이는 청년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2일에는 우체국 청년밥심 스타트온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열어 청년들이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 청년들이 고립되지 않고 세상과 소통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15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합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폭은 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으로 잠정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오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들은 물가 상승 압박과 국민 부담, 국제 에너지 가격, 한전의 적자 해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이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를 준비하는 동향이 잇따라 포착되며 코로나 세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교도통신은 13일 북한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약 200명의 선수단을 등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사전회의에 대표 2명을 보내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국제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을 닫은 2020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양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15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윤지우, 기술의 문예인, 담당의 박일인이었습니다.